대체 누구시길래 갑자기 내 맘을 다가졌나요? 나에겐 꿈같은 일이라 잠에서 깨고 싶지 않아요. 날 보며 건네는 예쁜 말들은 내 맘과 똑같아 놀라고 네요. 내려온 천사 같아 이런 내 맘이 자꾸 커지면 그때 어떡하죠. 물어볼 사람 하나 없이 깊어 누구시길래